산 바람 소리 새소리 혼자 얼마나 좋으냐 내가 사는 이 세상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게 많아 해와 달 별을 보며 꿈을 꾸는 거 공짜 산과 들에 피어나는 것도 공짜 무엇을 더 바래 욕심 없이 살면 되지 당신의 웃음도 공짜 좋아하는 그 공짜 하늘 땅 바람 소리 새소리 공짜 얼마나 좋으냐 내가 사는 이 세상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게 많아 해와 달 별을 보며 공짜 산과 들에 피어나는 것도 공짜 무엇을 더 바래 욕심 없이 살면 되지 당신의 웃음도 공짜 해와 달 별을 보며 꿈을 꾸는 거 공짜 그래 피어나는 것도 공짜 무엇을 더 바래 욕심 없이 살면 되지 당신의